방송의 아침 신현미 집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인마트에 나가보니까 노랗게 익은 참외가 눈에 보이네요. 한국에서 흔하게 먹었던 금사라기 참외가 생각이 납니다. 제법 크기도 하고 먹음직해 보여서 참외 하나를 손에 들어서 코앞에 들이대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약간 달콤한 특유의 참외 냄새가 한국의 여름 한철을 생각나게 하네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채소가게 아줌마의 유혹적인 목소리. 꼭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마음이 동하는데, 그런데 가격을 보고 그냥 웃으며 나왔습니다. 우리 식구들 시급이 얼마인지를 뻔히 알면서 냉큼 들어 장바구니에 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주부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요. 그런 고민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외 하나 마음대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내 형편을 탓하기보다는 나와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많겠지 하는 생각으로 위로를 삼아봅니다. 참외 맛보다도 더 달콤한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면서 아침을 여는 찬양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입니다. 이어지는 곡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사랑하는 자녀야,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에 모인 우리. 내 주의 강 세계 모든 속에 헤매고 시기 지자지고 명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찾고 있어요.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갈 때 만신창인 모습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Thank you. 주님.